레디 액션 히스토리.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영화 하나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레디 액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누군가는 머리 아픈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영화로 알아봅시다. 레디 액션 히스토리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한글날 특집 말모이와 함께해요. 오늘의 영화 말모이는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말모이인데요.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어 선택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번 주 10월 9일 금요일이 574도를 맞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이죠. 학우분들께 한글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한글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님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글이 쉽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닌데요. 중간중간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한글을 지킨 조선어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기대되네요. 말모이, 제가 제목의 뜻을 찾아보니까 말을 모으다 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고 최초 우리말 사전의 원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29명의 언어학자들을 필두로 비밀리에 전국 각지에 말과 마음을 모았던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말을 모았다고요? 네, 말모이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인데요. 1930-4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앞서 레디 액션 히스토리 첫 번째 영화였던 동주와 같은 시기인데요.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그 시기군요. 동주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인 창씨개명을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정책 중 창씨개명 이외에도 일본과 조선은 본래 하나의 나라라는 내선일체론, 일본과 조선이 조상이 동일하다는 일선동조를 주장했는데요. 또 영화 말모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어 사용 금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서 조선말을 쓸 수 없다니. 그럼 이제 영화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건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한글날 관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코 정준하, 지칠 때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 거기서 여긴 아주 멀미로 몰라보게 세상 모습이 변해도 그대의 지혜를 빌려 사는 건 여전히 자신에게 혹독해 주변에 엄격해 백성 위해 그렇게 매일 밤 설쳤대 그를 가슴에 못 담고 그저 공부하려 한 점과 떳떳한 후대가 못된 게 부끄럽다 그는 시력을 포기하며 모두 눈뜨게 했어 난 글도 읽을 줄 알면서도 보지 못했어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말이야 우린 상처난 거지 화난 게 아니야 보고 계신다면 이걸 듣고 계신다면 실망 섞인 모음이 당신을 향했다면 yeah, yeah. 명령보단 태발의 회피 대신에 책임을 지고 보였겠죠 통치가 아닌 보살핌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이제 아픔이 없어 이제 yeah, yeah. 마음을 흘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웃지마 나의 세상 나의 영웅 나의 왕 그 위대함에 자긍심을 보지 않은 나 임정신이 창제하는 민정은 없었다면 과연 네가 사는 어떻게 나와 안 확대나 교과서에 새겨놓은 걸로 존경을 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린 노비도 백성도 아닌 국민 원만한 삶을 살고픈 게 꿈인 직장인 학생 반 이상 수명 부족 이지만 아무도 외투를 벗어주지 않는 걸 이겨내야 돼 나시 속에 홍금민이 잠재적 위인 뿌리 깊은 역사는 우리가 버티는 힘이지 내 자식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왼쪽 소매를 걷고 나서 얘기할 거야 아빠보다 이번부터 먼저 공경하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이제 아픔이 없어 이제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니 그간 업적에 반은 되니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은 대신 평생을 고민에 잠겨 지내진 세종이 떠이떠이도 이건 힘내자는 의미로 다시 기록하는 실로 서로 키워 위로 위로 어깨 펴 꼭 고개 들어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건 뭐해 야, 야, 야, 야, 야.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네, 한글날 특집인 만큼 세종대왕님과 관련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줄거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화는 실제로 발생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일제가 1942년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영화는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김판수와 윤계상 배우가 연기한 류정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김판수는 영화극장 앞에서 입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쫓겨날 상황이 되자 소매치기를 하는데요. 소매치기한 가방의 주인이 바로 조선어학회의 대표 류정환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이 닿아 조선어학회에 들어가 심부름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네? 사전을 만드는 일인데 까막눈이었다고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나요? 판수는 한글을 배우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에서 점점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하죠.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정환이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말을 상당히 탄압하고 있었기에 조선어학회는 운영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는 것을 눈치채 13년 동안 모은 자료, 써놓은 원고를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판수와 정환은 남은 원고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지만 둘 다 일제에 총을 맞고 맙니다. 다행히도 광복 후 조선총독부에 압수당했던 사전의 원고가 우체국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우리말 사전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실 조선어학회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혹시 다인님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또 레디액션 히스토리 역사 해설가 아닙니까? 이번 영화가 말모이라고 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먼저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936년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사전에는 표준어 말고도 사투리가 쓰여 있어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사투리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 방법은 조선어학회가 전국적으로 간행하는 잡지인 한글에 전국의 사투리를 모집합니다 라는 광고를 실습니다. 이 잡지를 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의 사투리와 그 뜻까지 풀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모은 전국의 말들을 옛말, 새말, 사투리, 전문어 등으로 가려내 차츰 사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민족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고 당시 가장 수위가 높은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해서 전국의 조선어학회 회원을 긴급 체포합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고 옥살을 하게 되거나 광복 후에나 해방되죠. 맞습니다. 또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어학회가 모은 우리말이 무려 16만 개였다고 해요. 1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지켰는데 일제에게 들켜 다 빼앗겨버렸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복 이후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것도 정말 다행이었고요. 조선어학회는 3.1운동 후 결성됐던 조선어연구회에서 개편돼 만들어진 것인데요. 바로 오늘날 한글날인 각야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태까지 한글날에는 세종대왕님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번 한글날에는 조선어학회까지 생각이 날 것 같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한글날 특집 영화 말모이 어떠셨나요? 말과 글은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평범했지만 위대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레디, 액션, 히스토리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역사 해설가 민다연이었습니다. Thank you.